훈련에 대한 입장과 관점이자 조국통일대전을 대하는 입장과 관점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당이 제시한 훈련 제일주의 구호를 더욱 높이 들고 나갈 때 대한 문제, 훈련에서 당정책화, 실전화, 현대화, 과학화, 다각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훈련혁명의 중심고리로 틀어지고 나갈 때 대한 문제, 포병들을 한 등급 이상의 높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준비시켜 그 어떤 정황 속에서도 원수들의 정수리에 명중탄난을 박는 백발백중의 명포수, 일당백 포병 대열을 늘려나갈 때 대한 문제 등 포병무력 강화에서 나서란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올해는 일당백 포병들이 울리는 포성으로 새해의 첫 대문을 열었고 한 해의 마감을 장식한다고, 지휘관들과 포병들은 포병 싸움 준비 완성에 커다란 힘을 놓고 있는 당의 의도를 잘 알고 지는 해 뜨는 달을 훈련장에서 맞고 보내므로써 일당백 포병의 명중포화로 남진의 길을 열고 전승의 경축포성을 높이 울리자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별 방사포병 중대 사격경기에서는 조선인민군 제8군단 관합 방사포병 중대가 1등, 제3군단 관합 방사포병 중대가 2등, 제7군단 관합 방사포병 중대가 3등을 쟁취했습니다. 사격경기에서 높은 성적을 쟁취한 조선인민군 제8군단, 제3군단, 제7군단, 제10군단, 제9군단 관합 방사포병 중대들의 명포수 상장과 명포수 메달, 명포수 휘장이 수여되었습니다. 인민군 지휘송원들과 사격경기 참가자들은 정초부터 한 해의 마지막 달까지 끊임없는 선군혁명영도의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며 일당백 포병들이 멸적의 포성을 심차게 울리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 감사의 인사를 삼가드리면서 훈련장에 종종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침으로써 뜻깊은 2017년을 포병 싸움 준비 완성의 자랑찬 성과로 빛내어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었습니다.